근데 언니도 약간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혈액형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혈액형이요? 네, 혈액형 뭔지 알아요, 언니? 혈액형은 뭐 O형, A형, P의 그런 유형자. 네, 맞아요. 血型, 血型. 네. 혈액형. 중국에도 혈액형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오. 혈액형은 중국에서는 혈액형보다 네. 별자리를 더 많이 얘기 나누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별자리보다 혈액형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별자리는 우선 월마다 다 네. 별자리가 다르잖아요. 저는 네. 물고기 자리인데, 저는 제자리밖에 몰라요. 물고기 네, 자리요? 저는 물고기 물고기 자리예요. 자리는 네. 굉장히 정이 많은 자리인 아, 그래요? 인거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이 없어요? 刚才他还问我说，在韩国生活有没有听到很多的这个 hereham 这个关于血型的说法？我说有，当然有，但是好像在我们中国的话，皮尔扎里就是星座的意思，大家好像更多的是在聊一些星座，但是在韩国的话，聊血型比星座更多。然后孙问说他是 virgogi 查理，就是双鱼座。 我약간별자리는믿지못할것 같아요. 저는 그럼 물병 자리인데 언니 혹시 아세요? 물병 자리, 水瓶座. 알아요. 물병 자리는 2월에 태어난 사람이죠. 2월에 태어났어요? 네, 맞아요. 저 2월 3일에 태어났어요. 물병 자리 제가 알기로는 물병 자리의 여자들이 되게 창의적이고, 근데 바람 잘 피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이 별자리 좀 신뢰성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뢰성이 없다, 就是不可信赖的意思。那我说水瓶座的人好像是很有创意，但是很容易劈腿，然后貌似好像是有点正确的。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바람을 잘 핀다는 건 조금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죠. 충격적인데요. 저 그냥 찍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막 그런 별자리 특징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대신 우리 약간 혈액형을 중요시하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이 있죠. 좀, 별로 믿지 못, 믿을 게안 되면서 믿지만 약간 그런 그거는 것? 뭐 한국의 네, 미신과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혈액형 일본에서 온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얼핏 듣기로는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그게 원래 일본 되게 문화라고. 약간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은근히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막너 혈액형 뭐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혈액형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았어. 약간 이렇게. 韩国的这个关于血型的说法，孙文跟陶还告诉我们是源自于这个日本的文化啊，说血型的这个东西是从日本那个地方传到韩国来的。 그러면혈액형들가혈액형들이어떤특징이있는지대충얘기해줄수있나요?알기로는? 일단 뭐 A형 먼저 얘기해 보면 A형은 소심하죠. 그렇게 많이 다 얘기해요. 약간 꼼꼼하고,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 나쁜 쪽으로 A형은 얘기하면. 소심하다. 약간 이런 게 A형 하면 소심하다. 이게 같이 따라와요.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막 그래서 소심하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막 트리플 A형 해가지고 A형이 트리플하니까 세 개잖아요. 이렇게 AAA. 트리플? 그세 개. A형 세 트리플. 배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소심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혈액형을 생각하면은 좀 꼼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대체로 좀 그냥 약간 차분 그런 사람 근데 이게 되게 안 맞는 것 같아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생각났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나는 그분이 서영 씨 A형이잖아요. 김서영 씨요? 네. 어머,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꼼꼼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면은 맞네 이렇게. A型 血的人的一个特征就是粗心马达，很小心谨慎，然后呢，公公马达很仔细。啊，所以如果不好的话呢，就是说，哎呀，太较真儿。 那如果往好的方面想的话，就是很冷静，然后很细腻这样子。 그리고 또 어, 언니 근데 무슨 형이에요? 저는 O형인 것 같아요. O형. 어, 아빠도 O형이고. 아, 성원 씨도 O형 아니에요? 네, 저도 O형이에요. O형은 솔직히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성격이 진짜 좋다는 거. 네, 성원 성격이 씨 진짜 좋다는 되게 거. 편파적인 것 같아요. 오형의 특징 아닐까요? 아니, 진짜 오형이 성격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약간 뭐 인복이 맞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여기 약간 다른 혈액형 분 모셔와서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형 두 분이랑 얘기하니까 오형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아니 오형이 진짜 성격이 좋다고 소문났고 활발하고 사교성 좋고 약간 이런 쪽. 그러면 B형은 뭔데요? B형은 다혈질. 그럼 A형은요? A형 소심하고. 그럼 AB형은요? AB형은 사이코 아니면 천재. 이거 진짜 문제 있어.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이거 맞죠? 약간... 아니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그럼 다혜씨 뭐 들은 거 있어요? 어 잠깐만요. B형은 뭐다고 했죠? B형은 다혈질. 다혈질? 네. 어 화가 많이 나는. 네 한 번에 갑자기 욱하는 거. 아 다혈. 네 다혈. 다혈. 네. 아니 그 되게 좋은 쪽을 또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B형은 재미있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이 많아요, B형은. 네. 我和那个松文，我们都是属于 O型 血的人嘛。然后，松文说啊 ，O型 血的特征就是 성격이 좋다, 性格好, 활발하다，啊，比较活泼。然后那说 B 型血的人呢，是他혈기，就是啊，血气方刚，啊，재미있다，啊，就是。 如果往好的地方想的话，就是还挺有意思的。然后呢 ，B 型血的人啊，漂亮的人比较多。按照孙文的理论 ，B 형에 누구 친구 있어요? 근데 B 형 사람들이 좀 드문인 것 같아요. 드문? 드문. 많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제 주변에는 B 형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재미있고 개성이 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개성이 강하고. 다음에 AB형은 뭐라고요? AB형은 사이코 아니면 천재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 약간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건데 어, AB형 네, 좀 독특하다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근데 혈액형은 혈액형이니까 그래서 그냥 재미로 네, 물어보고 재미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AB型血的人呢就是比较独特，是天才的概率也很大。 그러면 다혜 씨는 무슨 혈액형이에요? 어, 저 A형이에요. A형? 네. 그러면 궁금하고 세심하고 소심하다 맞아요? 어, 제 생각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왜냐하면 좀 그 되게 그게 있어요. 틀이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걸 좀 맞추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약간 이거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자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혈액형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막 나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막 부회장 나가고 정기회장 나가고 되게 또 나서는 것도 좋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我们的塔黑呢是典型的 A 型血啊，比较细腻仔细小心的那种性格。然后他说，其实呢，好像也不是说这个血型真的就是那么一回事儿，因为他自己本身不是一个特别喜欢，站到第一线的人。但是他回顾自己的之前的那些经历啊，做很多这个。 班级或者是学校里面担任很多的职务，所以，他觉得血型和，人当然是有关系啦，但是更重要的还是你成长的背景，包括种种的很多的当时的一个情况。 그러면 여기 우리 성은이는 O형. 네, 저는 O형. 언니도 우리 스스로 평가하자. 오영은 활발하고 활발하고 성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사교성 좋고 사교성도 좋고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이거 그대로 방송이게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보통 오영은 인기가 많은 혈액형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오영 분들을 욕할 수가 없어서 진짜 차마 여기서 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혈액형이 뭐 남자를 볼 때 이럴 때 가끔 재미로 그냥 궁합을 맞춰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맞아요. 만약에 뭐 O형 여자는 뭐 A형 남자랑 제일 맞다, 제일 잘 맞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정말 몰라요. 좀 재미로 보는 건데 제가 봤었던 것 중에 1위는 A형 여자랑 O형 남자 궁합이 잘 맞다고. 왜요, 왜요? 그냥 약간 성격이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A형 여자의 뭐 이런 거를 O형 남자가 잘 받아주고 O형 남자 이러면은 A형 여자가 잘 받아줄 것 같다. 궁합이 잘 맞다. 就是绝配的意思. 궁합이 잘 맞다. 那就是说 A型血的男生或者女生呢, 应该要找 O型血的男生或者女生, 因为互相之间就是吸引, 而且可以互补, 所以是绝配.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옛날에 인사동에 정말 많이 찾으러 가거든요. 인사동에 막 길에서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작은 가게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혹시 뭐 혈액형 궁합 이런 거 봐줘요? 아, 거기서는 혈액형은 아니고 사주라던가 타로카드 이런 거 봐주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혈액형은 아직 그 분야 안에 속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네, 막 혈액형은 보통 약간 혈액형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 전문적으로 뭐 해석하거나 이런 기관은 없고 그냥 뭐 책 재미로 보는 책이나 뭐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즘 맞아요. 인터넷에 뭐 혈액형별 궁합 아니면 혈액형별 성격 알아보기 이런 사이트가 많아요. 특히 막 요즘 또 막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이런데 보면은. 뭐 A형 여자의 특징, 뭐 B형 여자 특징 이런 게 있어요, 되게. 在人寺洞或者是其他的一些地方，因为韩国会有很多的，比如说看这个，八字啊，然后算命啊这样子的一点点的这种小店啊，都会有很多。那血型的话，它其实就没有在这个区域里面，而是说就是一个。 怎么说一种流行的一种说法吧，所以在韩国的很多的网站上面也会有，这个比如说配对这个血型或者是分析血型这样子的一些网站啊，包括也有一些关于血型的书籍啊。 그러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남자를 봤을 때 뭐 아 이 남자 나랑 좀 어울린가? 그래서 혈액형 뭐예요? 아마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약간 좀 재미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혈액형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혈액형이 한때 막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네 그때 막 되게 혈액형 그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만난 친구마다 너 무슨 형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미신으로 네. 생각을 하죠 보통.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묘하게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한데 또 예외인 경우를 보면은 아 역시 아니야 약간 이런 재미예요 진짜. 血型的这个说法啊，在台黑和松文他们读初中和这个小学的那一段时间，曾经是很怎么说呢？热风啊，很流行，很流行的啊。那现在的话呢，就相当于是一种半迷信的那样的一种好玩的、有意思的一种说法了吧。 혹시 그러면 성원 씨는 이성을 볼 때 이런 혈액형이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뭐 딱히 없어요. 네, 물론 혈액형을 미신을 잘 안 믿어서 원래 좀 약간 제 고집이 세가지고 혈액형 같은 건 믿진 않아요. 언니도 좀 고집 세지 않아요? 아 그게 오영의 특징이에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스스로 와 네. 이런 생각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가끔 그쵸?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오영이 약간 고집 세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 너네 좀 고집이 세다. 이런 거 약간 가끔이 있었어요. 근데 저 지금 좀 소름 돋는 게 저 오영 특징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성격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아, 소벌 언니 보고. 근데 성원이가 딱 고집 얘기하니까 좀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오영 좀 사람들도 그렇고 성원이도 약간 자기 주장 그 딱 소신이 있거든요. 네, 주체성이 네, 강한 맞아. 거라고 이게 좋게 포장을 해서 넘어갑시다. 저는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똥고집인 거를 뭐 심리 검사 이런 거 해도 자기 주장 100%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네. 성원이 그거잖아요. 저희끼리 좀 별명도 있거든요. 뭐예요? 약간 뭐 독재자. 독재자? 说这个 O 型血的人还有一个特征就是 kojibi seda， 那 kojib 就是固执啊，挺固执的。松本说他挺固执的，然后，因为我自己也是 O 型血嘛，我说，偶尔有的时候会听到有人说，哎呀，少杰你还有一点固执啊，就是会有这样子的一些东西。那tozeza 就是松本还有个别名是 tozeza， tozeza 的意思就是独裁者哦。究竟是为什么呢？ 독재자스타일이라고 그러면뭐같이나갈때 、네、 뭐아이거하면어떨까저거하면뭐더좋을까이런이러다헤매할때손그성원이가자주선택해줘요결정해줘요 그거는진짜아니에요그거진짜아니에요 그건아니에요그러면왜독재자하죠 그냥평소다른거에서재미있게친구들이재미로얘기하는건데오히려그런상황에서형원이는약간자기주장막하기보다는뭐이래도되고저래도되니까너네가선택해오히려 저는보통그런결정은안하죠 네그게또가끔좀약간힘들수도있는데 그래도성원아다괜찮다이런스타일인데이제다른면에서 약간일적인면에서그런것같아요 일적인거랑그냥친구들끼리있어장난으로막장난일그놈장난으로 跟朋友开玩笑的时候啦就是大家会有说他是那个独裁者但是一般的情况下出去吃饭呀或者是干什么呀选择哪个好啊这样的时候一般孙文他都是随大流就是听大家的意见不会有这种独裁的情况好啦那听众朋友们你们又是什么血型呢跟我们说的那些 O 型 B 型 A 型 AB 型有没有对号入座呢还是说好像并不是这样的希望你们留言给我们